어쩌면 너를 만나고 사랑한 건 운명 같은 일이었지. 참 신기하지, 난 마치 해를 만난 새벽처럼 긴 겨울 끝에 봄날처럼 너에게 이끌려 꼭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Shine your light.